북녘당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조선인민군 내무군과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소의 군인 동무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남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12월 12일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그것은 내가 남보다 더 능력 있고 여유가 있어서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겸손히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괴롭게 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 베푸는 자는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기에 자신의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나아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첫 찬양 보내드리며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합창으로 아기 예수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천사 찬송하기를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캠퍼스 워십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영세당에 영광 받을 왕의 왕.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극동방송입니다.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제주극동방송과 서울극동방송을 통하여 북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복음방송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앙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북녘에서 살다가 탈북하여서 또 대한민국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집사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옥종 집사님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옥종 집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아, 뭐 12월이니까 네, 아무래도 네, 또 성탄절도 있고 네. 네, 네,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죠. 연말이라서 네. 지금 12월 이 한 달은 참 많이 바쁜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녘에 계신 여러분들께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인지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또 우리 집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신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옥종 집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나는 왜 북한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집사님께서 선전대로 네. 당의원의 문을 두드려서 어머님이 갔다 오셨고 또 네. 군당 책임비서가 사인을 해서 정말 그렇게 극적으로 네. 집단 배치해서 빠져서 이렇게 조동이 되어서 빠졌다기보다는 조동이죠. 네. 조동이 되어서 선전대로 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94년도 그럼 8월에 졸업이시면은 네. 김일성이 서거한 이후잖아요. 그렇죠. 네. 7월 8일 날을 그랬으니까 네, 저희가 학교에 있을 때부터 네. 아무래도 학교에서 8월 말에 졸업을 했으니까 9월 달이 되니까 저희가 선전대 들어갈 때 9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죠. 네. 그래서 선전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북한의 부산인 광산은 한 4만 명 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4만 명 넘는 사람들을 그 앞에 역전광장이라고 그러죠. 쫙 다 모아놓고, 추도사를 하고, 네. 옛날엔 경축사라고 했는데 그때는 추도사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그 100일 동안 추도대회 할 때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처음 적응을 굉장히 호되게 너무 힘들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4만 명이나 되는 연합기업소. 그 4만 명 중에서 선전대원 하면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저희가 15명 편지했습니다. 그렇죠. 그 네. 선전대에 4만 명 중에 15명이 선택이 돼서 공연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그렇죠. 네. 와, 그러면은 이거 몇 대 1입니까? 글쎄, 저희는 하여튼 어마어마한 예, 유급선전대다 보다나니까 저희가 그렇죠. 예, 배우급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배우급수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름 예술선전대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너무 부러워하고 당연하죠. 네,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선전대에서 주도자다 읽으면서 선전대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 선전대원으로서 살아가시면서 금지높았던 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니면은 와 내가 이거 하나만은 정말 잘했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어떤 거였죠? 사실은 선전대에 17살에 제가 선전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빨리 학교를 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7살에 들어가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딸이 지금 18이거든요.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저희 딸은. 근데 제가 그보다 1년 전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그렇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때는 뭐 행복하고 하루하루 뭐 벅차고 이거보다는 단지 좋았던 게 우리 친구들은 다 광산 다니면서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깨끗한 옷에 힐을 신고 다니고 아. 정말 1층에서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정말 알른알른하게 구두 딱 닦아 신고 3층 올라가면 먼지 한 털 안 닿는 그렇죠. 그 정도로 깨끗한 거 넣고는 별로 좋았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고. 그랬군요. 네. 참, 경제선동, 그 선전대의 주요 임무는 또 경제선동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뭐 막장에도 가야 되고, 아니면은 노천에서 또 이렇게 깃발흔 들면서 노래도 해야 되고 했을 텐데, 추운 겨울, 네. 지금 딱 12월 아닙니까? 맞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때면, 저희는 광산이 특급기업소기 때문에 저희는 유급선전대지만 반유급 기동대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장들마다 그런 기동대들은 그런 네. 선전활동을 하지만 사실 저희 선전대는 이제 1월 달이면 설맞이 공연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예술적인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좀 했었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술선전대 그냥 설날 설맞이 공연 정도 그 정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설 지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경제선동이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출근길 한영. 와, 그때 너무 고생했던 게 손이 막 얼죠. 너무 시려운데 깃발을 흔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좀 허스키예요. 네, 좀 네. 북한의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글쎄요. 제가 듣기에는 너무 깨꼬리 같았어요. 그런데 원래 네. 그때 또 창법을 또 다르게 하셨는가 아니면은 네. 아무튼요. 지금 말할 때 목소리는 그렇게 깨꼬리 같진 않잖아요. 아, 근데 예, 예, 예. 왜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도 또 노래하라 그러면 태어나면 애기 그렇죠. 천 뭐 이렇게 막 바꿔서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네. 제가 선전대에 들어갔는데 너무 적응하기 힘든 게 나는 정말 내가 목소리를 하고 싶은 게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일반 가요 목소리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클래식을 하라 그러니까 아, 맞아. 성악 발성을 하라 네. 그러니까 하루 막 연습하고 나면 정말 구석구석에 세워놓고 연습시키고 맞아요. 나면 목이 다 쉬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 좋죠. 그러면 성대 네. 결절이 올 수도 있고. 그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성악 그 배워주는 선생님이 피바다 각단에 계셨던 분이 내려와서 성악을 지도하는데 네. 맨날 저를 구박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서지를 않는다고. 아 맞아. 무조건 노래할 때는 소리 세워. 맨날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안 돼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화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선동할 때 뭐 대화시라든가 뭐 그 서정시라든가 이런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다 나니까 일단 선전대에서 내가 노래로서 이렇게 정착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때가 그리고 애니까 애 목소리가 그냥 나고 하니까 안상불이 튀고 하니까 근데 선전대에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고 하니까 선전대 안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를 보고 드럼도 배워라 해가지고 드럼도 배웠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나팔도 배우라고 해가지고 또 나팔도 배우고 화술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 연출가 선생님이 저보고 딱 소리 들어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저구마도 아니고 너는 목소리가 특이하니까 그냥 리브니 목소리 하는 그 목소리대로 너는 그 리브니 노래를 해봐라.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축공연 땐 너무 좋았어요. 아. 경축공연 땐 그게 잘 먹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전 활동이라든가 막 이럴 때는 성악적인 걸 막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나팔이나 드럼을 하고 경축공연 때는 이런 다른 걸 하고 네. 그래서 참 좀 힘들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떠한 예술을 틀이다 자꾸 메어놓는 게 그렇죠. 저희가 네.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게 음악 장르가 너무 많은 거. 맞아요. 네. 그것도 너무 놀랐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각자 개성이 있는 각자의 그 목소리 특색을 살려서 노래하는 것. 맞아요. 그거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애 때부터 배워주는 게 옆에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네 소리가 바깥에 나오지 않게 해라. 그렇죠. 맞아요. 이걸 먼저 배워줬는데 여기서 오디션 프로그램 딱 보면 여기서는 네. 그러잖아요. 왜 목소리에 개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다니까요. 네. 네. 이거 우리는 북한에서는 본인의 개성이 너무 강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본인의 네. 개성이 강해야 살아남으니까. 맞아요. 네. 참, 음악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특색 있는 예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개성, 각자의 개성들을 다 죽여서 한 가지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 네. 그래서 그 한 가지 소리가 한 사람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그렇죠. 네. 이 우상숭배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도록 예술인들을 이용을 한 것, 또 거기에 이용을 당한 저라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네. 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뼛속까지 죄로 물든 자다. 아버지. 네. 그걸 하는데 가끔, 저는 가끔 운전하다가도 북한 노래가, 운전하다가도 북한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요? 네, 저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하고 나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 이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나는 뼛속까지 아니라 뼈 안에 있는 진해까지도 다 우상숭배로 물들었었구나. 운전하다가 오랜 시간 가다 보면 막 졸음이 오잖아요. 네. 북한 음악 틀어놓으면요. 네. 잠이 깨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쇠뇌가 이 정도로 무섭다는 게 참 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내 입술로 증거하면서 보다 보면 저희도 소름이 끼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의 음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그 음악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음악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우상 숭배의 영. 그렇죠. 네. 그 사악한 사람들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나라 앞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그 사악한 악한 사단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참 그래서 선전대에서도 저는 솔직히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 하셨을 것 같아요. 쪽잠과 제기밤 노래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뭐 네, 장군님 12월이면 나오잖아요. 찬 눈길 걷지 마시고. 맞아요. 맞아요. 네. 거저 가다가 찬 눈길을 걷는지 차 안에서 잤는지 모르겠지만 차 안에서 조금 잔 걸 가지고 쪽잠을 잤다고 하시고 우리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배고프 가면 김밥 잠깐 먹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쪽잠과 제기밥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일본의 요리사 네. 일본의 요리사가 쓴 책을 봤는데 제기밥이 그냥 제기밥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 제기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있던 곳도 한 6만 명 정도가 되는 그 기업소였어요. 네. 근데 거기에 강연회를 하는데 극장이 2000석 극장이거든요. 맨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는 맨 뒷줄에 올라가 가지고 앉아 있는데 강연회가 어떤 강연회였냐. 김정일이가 2월 16일 날 자기 생일날에 군부대를 찾아갔는데 쪽잠 자고 죄기밥을 두 덩어리씩 놓고 군인들과 함께 자기네 생일날을 쉬었다고 딱 그 기록영화하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와, 근데 대박이었던 게 세 번째 앞줄에 앉은 분들이신데 북한 노동자들이잖아요. 네네. 야, 저 죄기밥 반 덩어리만 먹어도 배 터지겠다 이러는 거예요. 대단한데요.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앉아서. 그 저희가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들이 네. 우리 선전되잖아요. 네네. 그 만약에 그 말을 누군가가 듣고 북한 보위부에 고발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그냥 계속 봤는데 이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때 이분과 같은 주변에 앉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공감대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죄기밥? 그게 죄기밥입니까? 어디 고급이잖아요. 아유, 세상에. 예, 그래서 참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예술인들은 또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민이한 그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하면서. 어, 아 지금 막 소름이 막 끼치고 네. 그렇게 뼛속까지 정말 저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세뇌가 됐던 그 사상을 뽑아버리고 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거든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뼛속까지 뼛지네까지 주님의 아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변해가면서 북한에서의 삶이 순탄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또 가장 고난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시면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는 식량이라든가 이런 해결들을 어떻게 하셨었어요? 저희는 엄마가 그 정량소라고 해가지고 광산에 그 간부들 식당 뭐 이렇게 엄마가 다녔기 때문에 네. 뭐 사실은 한국은 보면 3D 업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식당에 그렇죠. 그 일하는 종사자들. 네. 아니죠. 근데 북한은. 북한은 떡 주무르는 사람이 떡 먹고 그렇죠. 고기 주무르는 사람이 고기 먹는다고 맞아요. 하다못해 그렇게 남은 음식 뭐 그런 거라도 싸갖고 와서라도 저희는 사실은 배고픈 고생은 안 하고 살았었어요. 네. 그렇게 사셨던 우리 집사님인데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네. 이 탈북 동기가 참 궁금했어요. 아니 왜 선전대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셨거든요. 아 맞아요. 네. 음악을 하던 사람이, 그쵸. 노래하던 사람이, 선전대 배우 생활하던 사람이 그렇게 쉐네 됐다며요. 네. 네. 왜 탈북을 했어요? 네. 물어보신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또 이 질문을 네. 어차피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집사님께 네네. 여쭙고 싶어요. 왜 탈북을 하시게 되셨는지 동기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그 탈북 동기는 뭐 많이면 많은 사람 다 다르잖아요. 저희는 지금 한국에 같이 왔지만 언니가 먼저 탈북을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희 북한에 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집에 보면 네. 그 합숙생 하시는 분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잠깐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빠들, 네, 삼촌들 네. 그 삼촌들이 있었는데 그 삼촌 중에 하나가 그 지금 생각해보면 인신매매꾼 브로커였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언니 보고 언니는 광산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야 중국에 잠깐 갔다 오자. 중국은 가면 뭐 강아지도 쌀밥 먹고 강아지도 거기 뼈 따고 뜯어 먹고 네. 24시간 전기도 안 가고 굉장히 네가 일하는 거에 10분의 1만 해도 너는 부자가 된다고 막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뭐 살기는 그렇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그냥 가봐야지. 그러면 나 무사히 데리고 갔다 올 수 있어요.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 갔다가 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단순하게 이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뭐 중국 구경 시켜주겠다는데 뭐 그러니까 너무 좋죠. 중국 구경을 시켜주겠다는데 안 갈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따라갔어요. 그때 따라갈 때 언니가 그때 6월 달 초순이었어요. 갔는데 북한은 3일 동안 뭐 일하러 안 나오면 그렇죠. 네, 직장에서 내려오잖아요. 맞아. 무단결근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갑자기 집에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처럼 전화라도 있으면 전화라도 해보는데 사람이 없어지면 없어진 것이 끝나잖아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막 다니고 막 정말로 막 별거 다 했거든요. 근데도 안 나타나서 막 속상해 그랬는데 한 4대세 정도 있었는데 그 삼촌이 온 거예요. 왔는데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편지를 한 장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언니 필체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딱 보니까 언니가 중국에서 쓴 편지인 거예요. 나 지금 중국에 왔는데 중국이 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살겠다고 그리고 만약에 돈 좀 벌면 돈을 좀 내보내고 하겠으니까 자기는 여기 그냥 있겠다고 온 거예요. 나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뼛속까지도 새빨갛는데 언니가 탈북했다 그러면 나는 두 번 다시 무대 서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강산으로 바로 내려가야죠. 그러면. 그렇죠. 정말로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원해에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어. 그 가을쯤에. 네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찾기 전에 빨리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저녁에 그 편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98년도 6월 24일 날 저녁에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 엄마가 온 다음에 엄마랑 토론해보고 안 되겠다. 너 앞장서라. 가서 우리는 언니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혼자 가냐고. 그럼 우리 내 동생하고 나이가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있으라냐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같이 이제 또 뿔뿔이 해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 같이 갔다 오자. 이 사람이 무사히 갔다 온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이 꼬득인 거예요. 또 다 같이 갔다 오면 되지. 그럼 이러면서 아. 또 다시 언니 팔아먹은 것처럼 우리도 다시 또 팔아먹으려고 아. 또 꼬득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또 따라갔죠. 네. 가보니까 6월 25일 날 저녁이었는데 밤에 국경을 넘게 됐어요. 네. 근데 국경을 넘는 게 또 제가 그 선전대에 이렇게 가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거기 국경경비대에 그 또 우리 군인 동지였군요. 예, 군간 동지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걔네 그 쪽을 통해가지고 군간 보고는 우리 남자친구 보고는 얘기를 못하고 그 아래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 보고 나 지금 그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갔다 나올 거니까 우리 엄마랑 좀 잠깐 들어갔다 나올 것이니까 예, 기다리라 그러니까 얘가 그 뭐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야 우리 다 가는 게 아니다. 언니는 없잖아요. 누나, 아, 아. 큰 누나가 집에 있어. 강아지랑 하나도 안 가져왔잖아. 아, 그 예뻐하던 강아지도. 그러니까 그 집에 다 있는 걸 알거든요. 에. 그러니까 누나도 없지 하니까 그러면 갔다가 빨리 오라고 한 이틀만 아. 있다가 오겠다고. 그리고 사실은 넘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넘어서 가보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들어오기 딱 하루 전에 언니는 인신매매꾼들에게 팔려간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참... 이게 쉽지만은 않은 얘기죠. 이게 방송에서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생각 궁금증 때문에 건너왔는데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인신매매라는 덫에 걸리게 되어서 자신이 원치 않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인데 그것이 또 우리 한옥종 집사님과 그 형제들과 그리고 또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셨던 은혜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다 풀어놓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께서 북한에게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감 한마디 그때의 그 심정을 담아서 말씀 한마디 인사 나눠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네 정말 행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그냥 부평초 같았어요. 뿌리가 없는 부평초 같았어요. 네. 여러분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멋진 주님의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뿌리가 없는 부평초 북한에서 유행했던 일본 노래 중에 그 가사 중에 나오죠. 길동무라는 노래 중에 물 위에 떠서 사는 부평초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 부평초는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한옥종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옥종 집사님과 함께한 신앙 초대석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의 합창으로 촛불의 캐롤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매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열왕기 하 24장.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었다. 3년이 지나서 그는 반기를 들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침략군과 아람 침략군과 모압 침략군과 암몬 침략군을 보내어 유대 전국을 짓밟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인 예언자들을 시켜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일이 유대에서 일어난 것은 므낫세가 온갖 못할 짓을 하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유대 백성을 내쫓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따릅니다. 그런데다가 그는 무죄한 피마저 흘려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행적은 유대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선조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애굽 왕은 애굽 국경을 흐르는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는 땅을 모두 바벨론 왕에게 빼앗기고 다시는 자기 영토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엘라단의 딸로서 이름을 느후스다라고 하였다. 여호야긴은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쳐올라와서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치러 친히 왔다. 일이 이쯤 되자 유대왕 여호야긴은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장군들과 내시들을 데리고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 사로잡혔다. 때는 바벨론 왕 제8년이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벨론 왕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를 털어갔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만들어 두었던 온갖 금 기물을 다 부수었다. 또 예루살렘 전 시민과 고관들과 군인 만 명, 그리고 은쟁이들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가고 가난한 지방민만 남겨두었다. 그는 여호야긴도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력층과 함께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유력자 7천명과 은쟁이, 대장쟁이 1,000명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는데 그들은 모두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다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21살 때 왕위에 올라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로서 이름을 하무달이라고 하였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했던 것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여호와의 진노를 사 마침내 그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신흥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탄절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엠프렌즈 어린이 찬양학교 찬양단이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언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확증된 이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온 맘 다해 찬양해 정성 다해 고백해 천사들 노래처럼 성탄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이 찬양 들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정의를 멀리하고 공의를 가까이 두지 않고 성실과 정직을 거리에 팽개내쳤던 나의 백성이 죄악을 고백하고 나오니 나의 영광을 백성 위에 두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온 누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남녘의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민족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12월 12일 월요일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북녘 땅에서 이 국동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회당 포영제 3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